아름다운 화려한 봄이 오면 뜨거운 내 가슴엔 옷의 꿈 피어나네. 사랑도 알고 싶고 인생도 알고 싶어 무지개 꿈을 키워 장공을 날아갈까. 친구는 돌고 우리들도 바쁘게 계절 따라 돌고 돌아 인생과 사랑 모든 것이 멋지게 세월 속에 있다지만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랑이야. 언젠가는 멋진 사랑 알게 되겠지. 아직은 나에게 오지 않는 사랑이야. 언젠가는 멋진 사랑 알게 되겠지. 선배들은 가끔 말을 해요. 사랑이란 슬픈 거라고. 그러나 나는 믿지 않아. 그것은 무지개. 빨간 옷 좀 봐라. 무지개